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제5차 백두산 위인 칭송 국제축전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협의회 참가자들이 17일 편지를 올렸습니다. 편지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 주석 각하와 김정일 용도자 각하, 김정은 각하께서는 시대와 역사 앞에 싸우신 업적으로 하여 백두산 절세 위인으로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을 받고 계신다고 하면서 오는 8월 평양과 백두산 지구에서 진행하는 제5차 백두산 위인 칭송 국제축전을 통하여 절세 위인들의 위대한 혁명 생애와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려는 진보적 인류의 염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조선반도와 그 주변 정세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에 대한 적대 세력들의 계속되는 제재와 군사적 도발책 등으로 하여 조선인민과 세계 평화예우 인민들의 의사와는 배치되게 전쟁 접경회로 치닫고 있다고 하면서 편지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이 취하는 자위적 조치들의 전적인 지지를 표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기에 진보적 인류가 우러르는 백두산 대국의 미래는 찬란하며 21세기 세계 자주화 위협은 더욱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건강하시고 고귀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실 것을 축원한다고 편지는 강조했습니다.